이상은 듣기 싫은 차가운 목소리 귀를 막아도 아무런 소용없이 뜨거운 시선들이 내 앞을 가로막죠. 날 어둠에 가두고 괴롭히던 것들이 출처 벗어나려 외치지만 출구를 찾기 전까지는 답이 없어. 날 위하는 척 내 꿈을 무시하는 목소리들 이제 상처받기 싫어서 두 길을 막고 내 길을 걸어. I've been going around 내 머릿속에 돌아 나를 어지럽게 하네. Go away, hey. 날 괴롭히는 목소리에 또 다시 외친다. Stop 맘대로 나를 판단하는 소리들 층간소음처럼 짜증만 나거든. 언제부턴가 이런 잔소리만 들려 시끄러. 이제는 I don't wanna hear no more. 고작 부른 엉터리 났니 얘기 절대 속지 않지. 어구금 할 수도 없는 말 뻔뻔히 해봤자 하품한 여발을 뻔뻔히 왜 그리 얘기만 해. Speakers 돈 없다시 또 원성을 높여. 이젠 신경 안 써 don't care no more. 됐어 날 내버려. I've been going around 내 머릿속에 돌아 나를 어지럽게 하네. Go away, hey. 날 괴롭히는 목소리에 또 다시 외친다. No voice, no voice 날 더 너지럽게 하지마. 야, 자 생각은 다 집어치워 다 니 멋대로 해. 야, 속지만 너도 아닌 건 알잖아 제발 니 멋대로 해.